날 저디 마에 뺄람 안지 둥틴 돌 미홀 디 대우갈만 아로원 유몽수 가밤 미나티 미우리 미무니 사부 안비엄 소비에 아디 비도자 기둥 노비에 안빙일람 손에 너희에 잘 서로 대우갈 내 이유문제 수사장 자리로 건네 너희의 딸 서로 들갈 내 이유문제 수사장 자리로 마음이 위탐해리 always 내 아이의 딸감 always 빌리시리 나나 알아 내 미래라도 다 force no way no way 자원 자원 주래도 Ti uma delga lúdica só sabe o bes comum. Nem nam demo nam dorada via mi ala jabuya. Nati boy de joining anda coane ganhou bingenam. Idao anega si mi de nyagia fomi bingenam. Tone doi eta soro delga. Nee yumte susaling tarero kone doi etai soro dagal nee yumte susaling taredu mami virta miri oh way te etaka pilisiri nana ara te mi beratu afos no way no way jawan jawa turedu It's all on him. Belemawa it no fake.